입장에 say get it black 순간 먹게 타버려 just like that 손만 남은 유리를 깨부수고 피가 나 손을 보고 난 왜 이럴까 왜 내 미소는 빛나는 go 하지만 말투는 feel so cold 갈수록 난 너무 담아가 가끔씩은 가마가 뒤쫓는 것 같아 no 사랑의 봄명은 분명해진 oh 희망은 실망과 절망의 부모 어느새 내 얼굴에 그리워진 그림자가 너란 빛에서 생긴 건 몰랐을까 너와 내 사이에 시간은 멈춘 지 오래 언제나 고통의 원인은 no way 하기야 나도 날 모르는데 네가 날 알아주길 바라는 것 그 자체가 oh 사람들은 다 애써 웃지 진실을 숨긴 채 그저 행복한 것처럼 사랑이란 말 속아려진 거짓을 숨긴 채 마치 영원할 것처럼 눈물 안에 세상의 색깔은 black 처음과 끝은 변해 흑과 백 사람이란 간 사이에 가끔 못된 망상에 들어져만 난 왜 이럴까 왜 네 입술은 새빨간 red 거짓말처럼 새빨갛게 갈수록 두 번의 연어가 서로 가진 컬러가 맞는 것 같아 사랑의 본명은 분명해진 oh 희망은 실망과 절망의 부모 어느새 내 얼굴에 그리워진 그림자가 너란 빛에서 생긴 건 몰랐을까 너를 만나고 남은 건 끝없는 고뇌 날 만든 시련과 시험의 연습 공개 이제 네 별을 노래해 내게 go away 이건 내 마지막 go away 사람들은 다 애써 웃지 진실을 숨긴 채 그저 행복한 것처럼 사랑이란 말 속아려진 거짓을 숨긴 채 마치 영원할 것처럼 Someday 세상의 끝에 홀로 버려진 채 널 그리워할지도 Someday 슬픔의 끝에 나 길들여진 채 꿈에 후회할지도 몰라 돌아가게 내가 왔던 그 길로 너와 내가 뜨거웠던 그 여름은 it's been too long 돌아가게 내가 왔던 그 길로 너와 내가 뜨거웠던 그 여름은 it's been too long Fade away.